8. UBS. "당신만을 위한 특별한 식사, 한주한상." 어서오세요, 손님. 여기는 월요일 점심, 12시 10분부터 12시 50분까지만 열리는 특별한 식당, 한주한상입니다. 저희는 손님의 이야기를 음식에 담아 한상으로 대접하는데요. 언제나 정성을 다하는 저희 식당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지난주 날씨가 정말 오락가락했는데요. 월요일엔 벌써 여름이 왔나 했더니 수요일부터는 비가 장대처럼 내리더라고요. 어떻게 일주일 동안 여름과 겨울이 한 번에 왔다가 갈 수 있는 걸까요? 아무리 봄 날씨가 들쭉날쭉하다지만 정말 너무하네요. 그런데 손님의 표정을 보니 그 이유를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락가락한 날씨, 사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온현상이라고요. 오늘 찾아와 주신 손님은 기후위기 문제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손님 가방에 달린 북극곰 배지를 보고 저는 아까 눈치챘죠. 이제는 단순히 위기를 넘어 현실이 되어버린 요즘. 기후변화 때문에 너무 근심이 가득하다고요. 그렇다면 오늘은 손님을 위해서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고 게다가 지구에도 좋은 한상 바로 준비할게요. 더 위켄드의 아웃 오브 타임.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 문제로 걱정이 한가득인 손님만을 위한 오늘의 한상, 바로 가지덮밥입니다. 보통 가지와 돼지고기를 함께 볶아서 만들지만 손님의 걱정을 덜어드리기 위해 오늘은 채식식단으로 준비해볼게요. 먼저 가지를 볶을 때 사용할 양념장을 만들어줄게요. 된장, 고추장, 다진 마늘, 설탕, 올리고당, 식초를 모두 한 큰술씩 넣어주세요. 여기에 감칠맛을 위해 굴소스도 두 큰술 더해줄게요. 오늘도 셰프의 팁을 드리자면 재료를 손질하기 전에 양념장을 먼저 만들어두면 재료를 손질하는 사이에 양념장이 숙성돼요. 덕분에 음식도 더 맛있어지고 요리 시간도 단축된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메인 재료인 가지를 깨끗이 씻어준 뒤 꼭지를 떼어내고 작은 큐브 모양으로 또각또각 썰어줘요. 새송이버섯도 또각또각 썰어줍니다. 대파도 송송송 다져서 준비하는데요. 대파가 없으면 쪽파를 사용해도 괜찮답니다. 자, 이제 재료는 모두 준비가 되었으니 불을 올리고 팬에 기름을 둘러줄게요. 팬에 열이 어느 정도 퍼진 것 같으니 다진 대파를 먼저 볶아주다가 파향이 솔솔 올라오면 양파까지 넣어서 함께 볶아요. 여기에 새송이버섯과 가지를 넣어서 가볍게 볶다가 아까 미리 만들어둔 양념장을 부어서 양념이 쏙쏙 밸 때까지 볶을게요. 양념장 덕분에 채소에서 물기가 어느 정도 나오니까 물은 한두 큰술 정도만 넣어주면 돼요. 아까 미리 지어둔 고슬고슬한 밥 위에 촤르르 윤기 가득한 가지볶음을 올려주면 가지 헤이터도 가지 러버로 만들어버리는 오늘의 요리 완성입니다. 얼른 한입 먹어보세요. 아... 브론즈 우효의 With the Star. 오늘 같은 밤엔 반짝이는 별들을 봐. 작고 맑은 얼굴 달과 함께 떠오른다. 촉촉하고 매콤하니 정말 맛있죠? 돼지고기가 빠진 자리에 기름기는 사라지고 가지 본연의 담백함이 입안을 꽉 채워져요. 자, 그럼 손님의 배를 든든하게 할 음식은 준비가 끝났으니 이 맛을 극대화해줄 환상의 콤비, 빠지면 섭섭하죠? 한주환상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오늘의 요리 가지덮밥에 어울리는 주류 바로 추천해드릴게요. 덮밥 양념의 강한 맛에 균형을 잡아줄 깔끔한 청주 어떤가요? 너무 좋다고요? 에이, 손님, 가지덮밥보다 청주를 더 반기는 것 같아요. 조금 섭섭한데요. 그래도 덮밥 맛있게 먹어주셨으니 청주도 얼른 소개해드릴게요. 오늘은 특별히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된 우렁이쌀로 빚은 우렁이쌀 청주로 준비했어요. 우렁이가 논에 자라는 잡초를 뜯어먹는데 이 우렁이의 습성을 이용해서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쌀을 재배했대요. 환경을 생각하는 손님의 취향에도 정말 딱 맞죠. 게다가 이슬은 찹쌀로 만들어서 한 모금 목 뒤로 넘기고 나면 찹쌀 특유의 단맛이 입안을 맴돌아요. 어때요? 한 모금 마셔보니 정말 깔끔하고 가지덮밥과도 정말 잘 어울리죠? 도수도 14도로 소주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렇다고 과음은 절대 금물입니다. 저희는 음주가 아니라 딱 즐거운 정도의 반주만 권장하는 식당이니까요. 그럼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여유롭게 마저 먹고 마시면서 즐겨볼까요? 맥 밀러의 What's the Use? 그런데 대체 채식이랑 환경운동이랑 무슨 상관인가요? 아, 당연히 손님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기 밖에서 점심 먹으려고 기다리고 계신 다른 손님들이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요. 말하자면 길다고요? 그럼 제가 대신 설명할게요. 채식주의자 혹은 비건이라고 하면 동물 인권을 위한 행동이라고 많이들 생각하시지만 사실 채식은 우리 인류에게도 필요한 습관이랍니다. 기후위기가 과도한 산업발전과 소비에서 비롯된 건도 맞지만 육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온실가스와 자연파괴도 기후위기 원인의 큰 비중을 차지해요. 세계식량기구에 따르면 가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는 무려 연간 7.1기가톤으로 인위적인 활동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의 15%를 차지하고요. 게다가 공장식 축산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규모의 땅이 필요한데 이 토지를 마련하기 위한 벌목으로 각종 탄소와 메탄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버리는 쓰레기 때문에 해양이 오염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문제 역시 다른 원인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해요. 해양 쓰레기의 46%는 어흡 과정에서 만들어진 어구 쓰레기라고 합니다. 기후위기의 진행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는 에너지 절약이나 재활용만으로는 역부족인데요. 육식 위주의 식문화를 바꾸면 시간과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도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어요. 이제 기후위기의 대응책으로 채식이 떠오른 이유 알겠죠? 자, 제가 손님 대신에 설명을 좀 해봤는데 괜찮았나요? 손님의 생각이 잘 절단됐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새소년의 긴 꿈. 이상한 밤들이 계속되던 날 언젠가부터 나는 좀 달라졌다 빛바래간 내 웃음이 눈치 없이 삐져나올 때에 푸른 바람이 그쳐 잠잠한 날 언젠가 너를 내게로 끌어안을 때면 참 이상해 난 좀 더 시간을 잡아두고 싶어 잘 먹을 결심. 자꾸 듣자 듣자 하니 먹고 싶어서 못 참겠다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저희 식당을 찾아와 주신 손님 외에도 직접 오늘의 한상을 맛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 오늘의 채식 한상을 맛볼 수 있는 곳을 소개할게요. 최근 들어 건강이나 환경을 위해 우리 손님처럼 채식 위주의 식단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비건 식당들도 함께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도 비건 식당이 아직은 흔하지 않고 비건 맛집을 찾는 건 더더 어려워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곳은 맛까지 보장된 곳이니 채식 식단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께도 정말 추천하는 식당입니다.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한 어라운드 그린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가지덮밥을 비롯해서 리조또, 파스타 등등 다양한 비건 음식을 판매한답니다. 고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면 일반 식당과 비슷해요. 콩고기는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콩고기 특유의 향을 싫어하는 사람도 부담없이 먹을 수 있는 곳이랍니다. 보통 가격대가 높은 다른 비건 식당에 비해 이곳은 가격까지 합리적이에요. 게다가 반려견 동반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 반려동물과 망원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이곳에 들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베게린의 안티프리즈. 다 젖었어 엄마. 오늘의 한상은 나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한 걱정을 담은 가지덮밥과 자연의 깨끗함으로 빚은 우렁이살 청주였습니다. 사실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느낀다고 모두가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잖아요. 기후위기가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지 목소리를 내고 또 나은 내일을 만들기 위해 행동하는 것, 절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손님의 결심, 저는 정말 지지하고 존경해요. 저도 그 변화의 발걸음에 함께할게요. 분명 쉽진 않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은 채식식단을 먹고 배달음식보다는 용기 내어 포장해오는 것처럼 사소해 보이는 습관들이 모이면 분명 큰 변화가 찾아올 테니까요. 이번 여름은 이상기온으로 무지 덥고 습하다고 하는데 당장 올 여름을 생각해서라도 우리 모두 조금씩 새로운 미래를 위한 습관을 만들어 나가요. 이번 주 한상은 모두가 함께하는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며 요리한 가지덮밥과 우렁이살 청주였습니다. 저희는 잠시 2주간 휴가를 떠나고 5월의 첫 월요일에 다시 돌아올게요. 그럼 지금까지 지배인 PD 권유나, 식당 경영의 기술 문예인, 저는 셰프 아나운서 지민주였습니다. UBS